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22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도시경영성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연관 단위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과 주조 유엔 아동기금 림시대리대표,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과학영화 자연흐름식 상수도가 상영됐습니다. 한편 이날 함경북도 회룡시에서는 유엔 아동기금의 협조로 진행되는 자연흐름식 상수도 시설건설 착공식이 있었습니다.